Life goes on. Infinite age. 들려줘 너의 얘기. Come on. 하루하루 사는데 왜 이렇게 나 자꾸 힘이 드는 건지 나도 잘 몰라. Don 어린 시절 없던 거라곤 겁같던 오직까진 거라곤 법감 몸 공 하나만 있으면 온 동네를 휩쓸던 난 이 바바지로 길거리 무대 바닥을 쓸고 가족보단 친구 친구보단 여자와 시간 보낼 때 남자가 됐단 착각이 들었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 꿈에 선생님은 인상을 찌푸렸고 그게 날 여기까지 이끌었어 성장의 과정 속 받는 상처들 반은 나 물고 드라마로 나 먼들 모든 건 어른이 되기 위한 걸음 싹티 위에 오늘도 땀이다 물을 줘 하루하루 사는데 왜 이렇게 나 자꾸 힘이 드는 건지 나도 잘 몰라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부딪혀 젊은이 깔수리든 모든 부딪혀 젊으니까 술잔이든 뭐든 부딪혀 내 이름만큼 중요했던 학교 간판 단순한 노동에 쳇바퀴를 달아 학원 과외 와의 힘든 하루 일과의 등급한 우등생과의 씨름 비교 공부 한판 하나 더 맞지 않아 책과 눈싸움 말이야 그저 친구들이 다였던 학창시절 별 기대 없이 받은 전국대회 상장 그 뒤로 커져가는 가족들의 기대감 번눈뜨게 된 건 뮤직댄스 거짓없는 모습 난 매료돼 이기적인 선택해 주춤했던 형편에 빚을 지고 못난 자식 뒷바라지에 기우시고 비록 번듯한 결과 없던 학원 강사 내 색없이 내 편대준 가족 난 알아 난 몰래 눈물 훔친 추억 담아 날이 끄는 저 무대로 날아올라 하루하루 사는데 왜 이렇게 나 자꾸 힘이 드는 건지 나도 잘 몰라 지겠지만 날 밝게 비출 빛을 받아 내치나 날 돌아봤을 때 후회 없게 위를 향해 활짝 피기 위해 한끗 차이로 실패한 사람 비켜 가족을 등에 업고 날 성공시켜 한둘의 팬들 끝까지 난 지켜 우리 앞날은 밝아던 give up 하루하루 사는데 왜 이렇게 나 자꾸 힘이 드는 건지 나도 잘 몰라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부딪혀 젊으니까 입술이든 뭐든 부딪혀 부딪혀 젊으니까 술잔이든 뭐든 부딪혀